안녕하세요. 어린이 해피데이에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멋지고 이쁜 친구들 참 반갑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특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일까요? 과학천재처럼 똑똑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처럼 높은 지위의 사람일까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백만장자와 같은 재벌일까요? 오늘 찬송을 통해 가르쳐 줄게요. 오늘 첫 곡이죠? 어린이 구원 찬송 주를 영접하는 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부르면서 이미 예수님을 믿은 선생님이나 우리 친구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거나 믿지 않은 친구들이 떠올랐을 텐데요. 계속해서 그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해요. 그럼 찬양 가사를 좀 더 설명해 주겠습니다. 주를 영접하는 자, 예수 이름 믿는 자, 자녀 권세 받았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권세 받았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여러분이 진심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답니다. 오 친구여, 예수를 믿으세.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세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이미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가족과 친구가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세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린이라면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문제를 이기고 승리를 주시기 위해 해주신 일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다시 한번 안 믿는 친구들을 한 명, 두 명 떠올리면서 이 찬양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방법으로 손뼉 치며 이 찬양 함께 불러볼 거예요. 선생님은 처음 가사 줄을이라는 이 단어 부분에서는 손뼉을 안 치고요. 그 다음에 영접하는 자부터 손뼉을 치며 그 다음에 무릎을. 그러니까 손뼉 먼저 무릎 탁탁 치며 이렇게 반복해서 불러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과 똑같은 방법이나 아니면 친구들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이 찬양 다 함께 천천히 불러보도록 할게요. 그럼 준비됐나요? 불러보겠습니다. 주를 영접하는 자, 예수 이름 믿는 자, 자녀 권세 받았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권세 받았네. 오 친구여, 예수를 아멘.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하니까 정말 파워풀해진 것 같아요. 감사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도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면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을 전도하고 가족들을 전도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이 찬양 부르면서 행복한 또한 주간도 보내길 함께 기도할게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 배웠던 주께 오면 찬양 듣고 다음에 어떤 시간인지 알죠? 그래요. 말씀 암송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없어. 싫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선생님이 듣기에는 누군가 불평하는 소리로 들리는데요. 성경에도 불평이나 논쟁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 아세요? 선생님이 성경 주소를 불러줄 테니 다 함께 말씀을 찾아 읽어보도록 해요. 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4절. 신약성경에 있는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다 함께 또박또박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 아멘. 의미는 불평하는 어린이 얼굴 대신 웃는 어린이의 얼굴을 함으로 모든 일에 웃으며 기뻐해야 함을 알게 한다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의 내용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뭐뭐하라. 이 요절은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삶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고 싶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일이 이런 식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원망하는 것은 불평하는 것이에요. 어떤 일에 시비를 갖는 것은 논쟁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분이 여러분에게 주신 삶에서 만족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논쟁해서는 안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저희는 내게 자유 주신 찬양 듣고 2부에서 선교사 이야기로 다시 만날게요. 무엇일까요? 오, 캄보디아어로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좀 리읍수어, 좀 리읍수어 라고 말해요. 옆에 있는 친구와 엄마 아빠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좀 리읍수어. 그래요. 계속 연습해보세요. 어꾼. 어꾼은 어떤 뜻일까요? 어꾼은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뜻이래요. 크스놀란네약. 이것은 이것도 어려운 말인데요. 크스놀란네약은 사랑해 이런 뜻이래요. 그리고 솜수바꿈. 솜수바꿈. 솜수바꿈은 환영해 웰컴이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리읍리어. 좀리읍리어 이런 말은 잘가 라는 굿바이 라는 말이래요. 선생님 발음하기도 참 어렵지만 이렇게 캄보디아의 언어를 조금씩 알아가니까 정말 재밌고 흥미진진한데요. 우리 친구들도 그러리라 믿어요. 자, 우리 그러면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알려준 그 단어가 생각난지는 모르겠지만 옆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재밌게 연습해 보면서 우리 스톱 들어보세요. 영어 버전 듣고 캄보디아 두 번째 소식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캄보디아어는 크메리어 95.4%, 그 외에 그러니까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태국어 이러한 네 가지 정도의 언어가 3.7% 사용된다고 해요. 캄보디아인은 앙코 제국의 궁전이자 절로 사용된 많은 유적 중에 하나로 앙코르 와트 많이 들어봤죠? 이 앙코르 와트 궁전이 있어요.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어 있고 7개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채택되었죠? 앙코르 와트는 캄보디아의 사람들이 믿는 신화와 전설, 이야기 등이 모두 벽화처럼 조각되어 캄보디아인들에게는 자긍심을 주는 건물이자 문화적, 종교적, 상징적으로 가치가 있대요. 건축학적, 고고학적, 그리고 예술적 가치가 있어서 그로 인해 앙코르는 캄보디아의 상징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국기에도 그려져 있어요. 우리 친구들 시간 될 때 그런 캄보디아 국기와 그리고 사진도 앙코르 와트 사진도 한번 찾아보면 좋을 듯 해요. 종교를 살펴볼게요. 캄보디아는 국민의 대다수가 소승불교의 신자예요. 소승불교란 산스크리트어로 작은 수레라는 뜻이래요. 대승에 대비되는 용어로 보다 정통적이고 보수적인 불교 학파로서 소승이라는 말은 고대 인도의 대승불교 전통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 교파에 붙인 이름이래요. 이들은 다른 동남아시아와 마찬가지로 대승불교와 힌두교 등 인도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그 외 이슬람 2.3%, 기독교인 2.9%, 기타 4.8%예요. 와, 정말 다양한 종교가 이 캄보디아에 있네요. 그러면 이 시간 우리 두 번째 캄보디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선생님이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 이어 캄보디아에 대해서 두 번째로 배우고 있는데요. 잘 모르는 나라이지만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넓은 사랑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종교를 많이 믿는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어린이 구원 찬송 주님이 흘리신 찬양 한 곡 듣고 우리 여러분들이 즐겁게 듣고 있던 허드슨 우리 테일러 만나러 가볼게요. 지난주에 허드슨이 중국 사람처럼 옷도 입고 또 머리도 그들처럼 자른 것도 우리 친구들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허드슨이 설교할 때 사람들이 그의 이상한 옷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신에 말씀의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허드슨도 자신이 잠시 머물고 있던 섬에서 떠나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어요. 왜 그런 걸까요? 몇몇 의사와 약사들이 허드슨을 시기해서 정부관리에게 불평했기 때문이에요. 이젠 우리의 허드슨은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요? 그 다음 이야기 계속 들어보아요. 제4장 선교사의 보상. 그 큰 섬에서 친구들을 떠나야 했을 때 허드슨은 너무 실망했어요. 그러나 곧 하나님은 내가 살면서 일할 다른 장소를 틀림없이 준비해 두셨을 거야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그가 옳았어요. 게다가 하나님은 그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훗날 허드슨은 담장이 벽이 있는 오래된 도시인 닝포를 여행했어요. 그곳엔 두 선교사 친구 파커 박사와 존스 씨가 살고 있었어요. 허드슨은 새로운 의약품을 가지러 갔어요. 그때 그들은 여기에 머무는 곳이 어떤가? 브릿지 거리에 우리가 빌린 집에서 살 수 있네. 그곳은 두 호수 사이에 있는 조용한 거리지. 자네에게 적절한 장소일 것이야. 라고 말했어요. 이곳은 분명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장소일 거야. 허드슨은 생각했어요. 그는 집을 기와지붕으로 만들었어요. 소년들의 교실, 병자들을 위한 치료 공간, 40에서 70여 명의 배고픈 자들을 위한 식당 등 아래층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용했어요. 저녁에는 방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가난하고 아프고 죄 있고 궁핍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주신 분에 대해 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허드슨의 큰 기쁨이었어요. 얼마 안 되어 중국 소녀들을 위한 기도 학교가 세워졌는데요. 그런데 그곳에서 허드슨의 인생에 있어 중요한 만남이 예비되고 있었어요. 그건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다시 올 건데요. 싹트네 싹터요. 찬양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중에 똑똑하고 명랑한 영국인 소녀가 있었는데 마리아라고 불렀어요. 허드슨은 그녀를 만나 남몰래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자기의 아내로 삼으시려는 계획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는 비밀을 그녀와 함께 나누었고 그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어요. 하나님은 허드슨에게 집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살고 함께 일할 누군가도 주셨어요. 허드슨과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 어느 날 마리아와 한 친구는 허드슨과 함께 차를 마시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그날 아침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한 후에 남은 음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게다가 돈도 한 푼 없었어요. 허드슨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존스 씨와 함께 무릎을 꿇고 음식이나 돈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어요. 기도하고 있을 때였어요. 중국인 동역자가 선생님, 선생님, 여기 편지가 왔어요 하면서 방으로 달려왔어요. 기대하지 못한 편지들이 왔고 한 편지에는 헌금이 들어 있었어요. 그들은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허드슨은 손님들을 위한 음식을 사기 위해 서둘러 갔어요. 허드슨이 마리아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그녀에게 말해야 해 하고 생각했어요. 그는 봉급이 없다는 것을 설명했어요. 나는 무언가 필요할 때 그것을 달라고 주님께 부탁하고 그것을 주실 주님을 믿어요. 당신이 저와 결혼한다면 어떻게 어떨지 알게 될 거예요. 그래도 제 아내가 되어 주시겠어요? 하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래도 제 아내가 되어 주시겠어요? 과연 마리아의 대답은 무엇이었는지 참 궁금하네요. 지난번처럼 처음에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기억했지만, 지난번처럼 거절을 당했을지, 아니면 허드슨과 같은 마음일지 참 궁금한데요. 지금 이 시간에 찬양 한곡 듣고 우리 마리아의 반응 같이 한번 들어봐요. 예수님을 사랑해 듣고 오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수년 동안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당신은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세요? 하고 마리아가 말했을 때 그녀의 눈은 빛났어요. 허드슨은 기뻐 소리치고 싶었어요. 허드슨과 마찬가지로 마리아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어요. 두 주일이 지나서 허드슨과 마리아는 결혼을 했고 작은 방으로 이사했어요. 주중에 마리아는 어린이들을 아래층으로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법과 쓰는 법을 가르쳤어요. 어머니들과 할머니들도 방문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요. 허드슨은 병자들을 치료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먹이고 매일 저녁 말씀을 전했어요.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마리아와 허드슨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국인들을 사랑하고 돕고 가르치느라 아주 바빴어요. 많이 피곤하기도 했지만 그들에게 이 일은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이었답니다. 중국인 교사인 추이와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바구니를 만드는 판이라는 사람도 믿었어요. 그리고 정원사 왕과 페인트공 왕, 또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니씨는 우상 숭배 지도자였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해 걱정했어요. 자신이 죽은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몰랐기 때문에 불행하고 두려워했지요. 어느 날 저녁, 니 씨가 예배당에 열려진 문으로 우연히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때 종이 울리고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누군가 그에게 선생님이 하나님에 대해 전하고 계시다고 말했어요. 그래요? 과연 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들을 이러한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을까요? 너무 궁금하지만 우리 친구들 다음 이 시간에 오면 들려줄게요. 그러면 우리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겠다고, 허드스처럼 승리하겠다고 고백하면서 마무리해 볼 텐데요. 우리 친구들 행복하고 믿음 지키는 그런 한 주간 되도록 선생님이 응원하고 기도하겠어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